처진 정글 속에 빛나는 우리의 꿈 모험의 길을 따라 함께 걷는 발걸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웃음 가득한 세계로 잊혀진 정글로 함께 떠나요 새로운 시작이 우릴 기다려 잊혀진 정글로 정글로 함께 떠나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 기다려 잊혀진 정글로